아닌 아픈 상처도 잊을 날이 있겠지요. 그 사연만 남겨놓고 어디론가 멀리 멀리 떠나간 당신. 꽃은 피고 또 지고 세월은 가도 내 가슴에 아픈 상처 잊을 수 없어 반차로 떠난 사람 기다립니다. 흘러가면 아픈 가슴도 잊을 날이 있겠지요. 이 한마디 남겨놓고 어디론가 멀리 멀리 떠나간 당신. 봄은 오고 또 가고 꽃잎은 져도 내 가슴에 남은 미련 잊을 수 없어 밤차로 떠난 사람 기다립니다.